시작하면 즐거웠었네. 오르락내리락 그 자체로 어느새 서로 지쳐버렸네. 의미 없는 감정 소모에 반복된 시속속 게임 이쯤 되는 지겨워졌네. 반복된 시속속 게임 우린 서로 지쳐서 지겨워졌네. 사소한 말다툼의 시작이었을까. 내가 너보다 무거워졌었던 순간 애초에 평행은 존재한 적이 없게 더욱이 욕심내서 맞추려 했을까. 사랑이었고 이게 사랑이란 단어에 자처맨 굳이 반복해야 할 필요 있을까. 서로 지쳤고 같은 카드를 쥐고 있는 듯해. 그렇다면 뭐 Alright 반복된 시스템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지켜본 She's Game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누가 내려도 멋진지 서로 놓지 말고 그저 맘 가는 대로 질질 끌지 말고 이제 내려도 멋진지 그저 내보자고. 반복되는 She's So Game 이제 그만해. 사람은 잠깐 사귀긴 하지 명이 없음 다칠 거라면서 서로 나쁜 새끼인 되기 싫게 애매한 책임 전각 예념 속에 지친 만큼 지쳐서 때려 평행이 됐네. 이런 평행을 바란 건 아닌데 처음에는 누가 더 무거운지 자랑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웃지. 이제는 누가 무거운지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었네. 들여다온 말 부시 누군가는 결국 내려야 또 지날 듯하네. 가식 섞인 서로 위한 억측 나오는 말로 이젠 결정해야 돼. 서로 마음이 없다면 서로 생각 안 했다면 우리가 이리도 질질 끌었을까. 이제 마음이 없다면 이 시소위는 위험해 위험해. 내 생각 더는 말고 Alright 반복된 She's Game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지켜본 She's Game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하랍하랍 내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 하랍하랍 내가 없던 처음의 그때처럼. 하랍하랍 내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 허락허락 네가 없는 일시지 다시 내려. Alright 반복된 She's Game 이제서야 끝을 내보려 해. Alright 지켜본 She's Game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누가 내려도 멋지지 서로 놓지 말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질질 끌지 말고 이제 내리지 말지 그저 내보자고. 반복되는 시소 게임 이제 그만해. 허락허락 네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 허락허락 네가 없는 처음의 그때처럼. 허락허락 네가 없는 이 시소 위를 걸어. 허락허락 네가 없는